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11시부터 매일 90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항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아이, 파란색! 아이, 오늘 주가. 파란색은 아니고 보라색. 보라색. 아, 네, 나 파란색 돈인데. 아, 네. 올해도 오늘 주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경기 경보네. 오늘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썩, 뭐 이렇게 분위기가 네. 아주 나이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증권주, 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게임주, 네. 오랜만에 이렇게 순환매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뭐 3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네. 사실 뭐 국내 시장에 대한 반응도는 그렇게 세지 않다. 어제 뭐 올라간 게 있어서 그런지 네.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너무 좀 짜증났어요. 네. 어저께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이소원 네. 대표가 골드만삭스에게 따끈따끈한 네. 얘기했더니 네. 머니투데이, 저한테 월급 주는 네. 머니투데이 별거 다 이제 단독을 달았네? 왜 거기가 단독이야? 이해가 안 가. 뭐 거기가 왜 단독이야? 몰라. 남의 보고서 본 거 뭔 단독이니 그게?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뭘 봐 단독. 그래 보니까 오늘 아침 시간 네. 보니까 17시간 전에 쓰긴 썼어 먼저. 네, 네. 그리고 오늘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전면 때리고 네. 뒷면에 두 면을 썼어.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경제 이런 거가 10시간 전이니까 개어씨가 네. 늦게 쓰긴 썼어. 그러니까 먼저 썼다고 해서 단독이야. 아, 먼저 썼다고. 근데 그래봤자 보고서 그냥 베껴 네. 쓴 거잖아. 베껴 쓴 거죠. 네. 근데 하여튼 단독입니다. 우리가 먼저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했는데 왜 단독은 단독이야? 키움증권 채널K 마켓11이 단독이지. 그렇죠. 마켓11 단독이지. 이성원 기자. 네. 어쨌든 간에 뭐 골드만삭스리에서. 네.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한 거. 네. 긍정적이겠죠. 오늘 이따가 좀 집중적으로. 네. 오늘 다 자료를 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같이 이따 보는 시간 하겠고요. 아니, 갑자기 궁금한 거. 궁금한 네. 거 정말 특징적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네. 자기가 이승원 대표 얘기했던 거 요즘은 안 들었어. 이 주식을 작년에 많이 했거든요. 네. 위메이드 왜 그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겁니다. 그것도 게임이야? 게임은 아니고요. 이제 지분 가치죠.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카톡? 2013 재무제표, 예, 네, 다음 카카오에 대한 지분 가치. 위에 형님 텐센트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영업이익상에서 이제 그 형 캐시가 꽂힌 건 아닌데, 네. 다음 카카오가 상장이 되면서, 네. 이제 그 예전에 투자했던 지분 가치가 이제 현실화 됐잖아요. 위에 텐센트 있잖아. 예, 네, 예, 네, 네, 네. 근데 현실화 맞죠? 됐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현실화됐는데 이게 네. 장부상에서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2천억대 흑자로 잡힌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가 지금 오늘 지금 주목이 되고 있냐면은 네. 비상장사 중에서 네. 지분 가치가 엄청 높은 애들. 대표적으로 네. 이제 그 대표적인 게임이 바로 433이라는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이 433이라든가 이런 것, 이 433 사이트 말하는 거예요? 4시 33분. 그 뭐야? 4시 33분이라는 게임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 진짜 한국 회사야? 넥슨, 예. 거의 넥슨을 뛰어넘는, 거의 넥슨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요? 예, 4시 33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기 모르는 게 없네? 게임 쪽은 조금. 쓸데없이. 그 게임을 계속 했었어야 돼. 이걸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 참. 지금이라도 가자.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돼? 안 돼, 지금. 뭐든지 한우물을 파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안 가고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이 바닥에. 네. 네. 내가 이렇게 꼬시는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4시 33분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네. 대한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보게 되면 뭐 조이맥스라든가. 네. 조이맥스도 지금 4시 33분 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4시 33분과 관련된 네. 회사들에 대한 가치가 네. 지금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조이맥스라든가 네. 아니면 대부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네. 보게 되면 실적 관련주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그런 쪽들이 오르면서 실적 관련주를 견인하는 네.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컴투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오르잖아요. 실적이 네.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계속해서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넘버에 걸려 있습니다. 네. 욕먹는 얘기 좀 한번 해볼까? 네, 해보시죠. 욕먹는 얘기? 네. 올해 시청자분들 디스할 준비하세요. 네. 아, 뭐라면 디스는 또 이성 대표 갈 텐데요. 네. 아, 요즘 이상해요. 네. 제가 요즘 관심법이 또 다시 살아나네. 관심법? 관심법 했죠. 내 관심법 얘기 한 6개월 만에 하거든요. 왜냐면 관심법이 좀, 요즘에 좀 저조했어. 왜냐면 작년, 가을부터 네. 관심법이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진짜죠. 안 맞아. 저는 한 6개월 저조했어. 슬쩍 잘 나갈 때 막 얘기하다가 안 되면 슬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요즘 탐방도 많이 가고요, 제가. 네, 네, 네. 그, 탐방이라면 심각한 탐방이 아니죠. 저는 일상 네. 생활의 탐방인데요. 네. 탐방도 가고, 요즘 또 이사를 가니까 더 구매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것저것. 진짜로. 근데 샀어요. 몇 개를 사고 거기 갔더니 이 친구들이 친절해졌네. 레포트 과장이 나와. 첫 번째 보는 게 롯데 아이마트 모시겠습니다. 롯데 아이마트. 롯데 아이마트. 롯데 아이마트가 작년에 엄청 저조했어요. 재작년부터 작년 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네. 작년에 안 좋았죠. 그때 네. 제가 왜냐면 롯데 아이마트 같은 사람들이 눈동자지 다시 쾅해졌다는 표현을 했어. 제가 네. 딱 한 장목 우리 녹음할 때. 네. 딱 한 장목 계속 들으신 분 아실 텐데 쾅해졌어요. 근데 제가 롯데 아이마트 언제부터 다시 좀 바뀌었냐면 분위기가요. 그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그 신관 새로 생긴 거. 거기가 완전히 화려하게 해놓고 나서 롯데아이마트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지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약간 좀 세련되게 해놔갖고 막 그랬거든요. 딴 데 네.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같이 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세탁기도 사고요. 네, 뭐 딴 걸 좀 몇 개 샀어요. 근데 친절해졌어, 애들이. 네. 주가 올라가네. 그리고 엊그저께 너무 공기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위닉스를 또 샀어. 공청정기. 바로 올라가대. 아, 그 새로 사신 거 네. 저것도 됩니까? 미세먼지도 됩니까? 미세먼지 된다고 내가 확인하고 샀지. 됐고 더 좋은 것도 샀는데 두 개 네. 샀는데 여하튼 이렇게 올라.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관심법이라기보다는 관심법은 관심법이지. 제가 우리 딱한 장모 할 때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그냥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뭔가 있다. 있을 것 같다는 느낌 했더니 이거는 하늘도 오신 거지. 이건 정말 이거 뒤로 가더니 그 소도 뒷걸음질하다 하면 생쥐 잡는다? 그럼 속고 있지 않아? 속담? 그런 거 있죠. 그쵸? 네. 그 소도 뭐 소도 뒷걸음질하다가 이제 그 뭐 잡았다. 나는 재주가 네.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하느님이 도와준 거지.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준 거지. 어저께도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어? 뭐야? 그렇더니 갑자기 공개 매수를 해주네? 도레이 케미칼? 아, 도레이 케미칼? 아, 나 진짜 미치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도레이 케미칼이 도대체 수철이랑 뭔가 한 게 있다 해서 전 찾아봤어요. 마침 어저께 찾아봤거든. 도레이가 점이 나왔네. 아, 이거 공개 매수 나왔잖아요. 네. 몰라? 아, 몰랐어요. 케미칼에서 도레이 그 네. 본사에서요. 네. 그 공개 매수에 상장 폐지더라는 거예요. 2만원 사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 오늘 이제 19,550원 지금 사더라도 먹는 거거든. 2만원 확정 수익 나니까 이거는. 네네. 이거는 없는 돈 있는 돈 다 사주면 무조건 돈 버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 매수가 취소되면 X 될 수 있지만 이건 무조건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건데 내일을 사든 꽝 되는 거죠. 내일 사면 소용없어. 그 이상 사면 소용없어. 2만원 넘어가면 살 필요가 없잖아. 상장 폐지되고 예? 2만원. 물론 공개 매수 응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상장이 폐지니까 시청자분들 망했다. 예. 왜요? 와우에서는 TV 프로 그 프로 코너 중에 그 돈이 되는 이슈라는 거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게 게임에? 원래 이제 수처리 하려고 예. 그래서 탑픽을 도레이 케미칼로 언제? 내일 내가 말 안 해줬으면 자기가 엑스 될 뻔했네? 네, 바보야 아야 도레이 케미칼 쳐봤겠죠 근데 이거 아 도레이 케미칼이 제가 그래서 수처리가 뭐냐 그래서 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필터 공정수뿐만 아니라 담수에 들어가는 필터나 네. 일반 폐수 필터 다 들어가는 거 필터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중요하다니까요 마침 찾아왔어 어저께 집에 가면서 우리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하철에서 찾아봤거든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 지하철에 내가 홈페이지까지 네. 들어가 봤어 웬만하면 안 들어가잖아 내가 네. 네. 2만원은 공개 매수잖아요 근데 공개 매수는 여러분들 응하셔야 되죠 이거 뭐 혹시 갖고 계신 분인 거 그냥 못 받은 거 응해야지 이거 응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응하지 않으면 상장이 안 되니까 알아서 팝시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알아야지 근데 이건 완전히 그냥 거저먹는 판이죠 거저먹는 판 네네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운빨이 좋았다 그래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역시 저는 관심법인데 주가는 재미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승원 대표가 고객의 명부를 올리면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뭐가 CJ로 역시 네. 이승원 대표의 마지막 한 주가 중요한 거지. 이승원 대표가 와이프가 고객 됐다 그랬잖아, 와이프가. 와이프가 고객 됐다. 어머님은 아직 갖고 와야 됐어? 어머니는 아직 고객을 지금 이번 주에 하시려고. 그렇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잖아, 네. 지금. 예. 네. 하여튼 이승원 대표, 저는 관심법은 좀 살아났어요, 진짜. 진짜 바닷권에서 우리 와이프가 가입했구나. 10달에 넣었네. 진짜. 네. 아, 재미없었어. 네네. 아, 근데 이거 올라갔고, 역시 이승원 대표가 촉이 살아있다. 네. 라는 생각 갖고 있고. 자, 우리가 2주 전에 게임, 그 시합 하지 않았어요? 내기? 아, 나 내기 했습니다. 내가 이겼지? 네, 이기셨죠. 내가 SM 했죠? 아, SM이 아니고 저거 했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카카오가, 그리고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그, 이번 주까지야. 아, 그래? 이번 주까지. 그 시장 수익. 난 SM은 내가 무조건 이겼다 생각했지. SM이 엊그저께인가 난리없이 하루에 10% 오른 날이 있더라고. 난 이유가 없죠. 무슨 소리야? 장중 고점이라 했잖아! 몇 번 얘기? 고점? 항상 내가 하는 내기는 모든 게 장중 고점이지. 장중 고점. 어차피 SM이 아니야, 그리고. 다음 카카오. 나는 SM이랑 YG로 해서는 이겼다고. SM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많은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난 돈만 벌면 장땡이야. 네네. SM이 아니고 다음 카카오가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느냐 비트하지 못하느냐 그거 갖고 얘기했었죠. 나는 뭐라 했어? 난 안 된다 그랬을 거야. 안 된다고. 전 된다고. 내가 이긴 것 같아. 현재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지. 이번 주까지입니다. 아니 오늘까지지. 모든 게임은 월말에 끝나는 거지. 이번 주까지인데? 이 사람이 우길 꼬우기 아니 다 따져보면 다 나온다. 가지세요 그럼. 네. 아, 아무튼 어이가 없이 하여튼 운빨이 좋은 주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어이없게 오르는 주식 하나 지금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아, 오늘 안 오르나? 아, 오늘 쉬네? 아, 이거,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거, 근데 작년엔 솔직히 제가 말한 게 틀렸어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뭐든지 모르지만, 머티리얼즈 들어간 거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OCI 머티. 네, 근데 OCI가 날라가대? 그러세요? 이게, 그리고, 왜 그러냐면, NFC3 가스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FC3 가스 관련된 쇼티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거가 이제 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호전될 거다. 아, 여기서 질문하도록 하겠 여기 지금 원익이도 마찬가지인데, 원익, 아이,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게 뭐냐면, 얘네도 VC랜드랑 관계 있다며. 예, 얘네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 그, 이거 관계 있다며. 예, 그래서 OCIMOT가 가는 이유가. 근데 이상해요. 제가 작년에 원익 머티리얼즈 제가 연구할 때는 점유율이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점유율.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점유율이 그 OCI 주가 주고 원익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또 좀 바뀌었나 봐요, 뭐가요. 그래갖고 요즘 레포트 보니까요. 제목 자체가 하나의, 제목이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보름 전에 나온 레포트 한번 봤거든요. 땡큐 삼성전자야.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바뀌었나 봐요. 근데 왜냐면 그게 보면 요즘,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뿐만 아니라 낸드 있잖아요, 낸드. 네. 작년에는 원익 IPS가 좋아진 것이 V 낸드. 그러니까 V3, 그 낸드 있잖아요, V3. 그것 때문에 좋아졌잖아요. 근데 보시면 요래 그 미국에서 그 마이크론도 엄청 거기서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들 미국에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V3 낸드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했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머티리얼즈가 지금 뭐 국내에서는 일단 소재주들이 더 장비 투자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소재주들이 더 좋아하는 좋아지는데 이 그 소디프신 소재 OCI 머티죠. 여기는 이제 NFC3 그 가스 세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동박막 제거의 솔브레인 그 제거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테스트 소켓 만드는 쪽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소켓을 대신에 이제 그 실리콘 소켓을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실리콘 소켓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쪽이 독점을 거기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킨스 전자를 아마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봐서 예전에 우리 누구 제가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누구 뭐 직업이 사장이다, 직업이 회장이다 그런 사람이 그 맨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똑같은 직업을 계속해갖고 그런 누구 일반 유명한 사람 하나 맨날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근데 왜 얘기냐면 도레이케미칼의 이 무슨 대표가 계시대요. 우리 예민수 박사 예민수 앵커한테 들었는데 예전부터 자기가 안 돼 그 양반을. 근데 그 도레이가 예전에 웅진 웅진 전에 세안미디어였잖아요. 20년째 거기 사장이래. 그래서 그분은 직업이 사장이래. 직업이 사장이시죠. 지금까지 이 회사가 세 군데, 주인 세 군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장을 하고 계시대요. 대단한. 나한테 그러더니 아까 방송하면서 웃으면서 그분은 직업이 사장이에요. 직업이 사장이시네. 예민수 앵커가.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릴지 모르는데 틀리면 예민수 앵커한테 점잖게 항의하면 돼. 전 들은 얘기만 전하니까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위에 계시던 고참분이. 예민해 소령님이셨는데. 아는 사람인가? 그분 형님이 성함이 저거 되게 웃음을 주시는 그런 성함이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지금. 정말 썰렁하게 그지 없네. 네네.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다음 코너를 들어가겠는데 다음 코너는 사실 이게 한 달 한 번 있는 코너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될 텐데 이분이 또 워낙 바빠요. 워낙 바쁘죠. 네, 워낙 많거나 회원님들이 1대1로 상대해 주니까 정말 힘드시고 이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강의도 자주 하시거든요. 키움주 권에서요. 그래서 이분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키움의 유일한 그죠? 중국 전문가. 그리고 키움에서 그 뭐 키움뿐만 아니고요. 지금 증권사를 손꼽아 보게 되면 이 중국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 자, 이재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너무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더라도 고객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걸로 이제 보람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아, 요즘 미국이요. 중국에 대한 이슈 큰 그림부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예. 오늘까지가 AIIB 이제 참가 신청의 마감이죠. 기존의 약 21개국 예상 속에서 지금 현재 40개국 이상이 참여하겠다라는 의사 속에서 중국의 10년간의 장기 플랜을 갖고 있는 1대1로의 전략이 잘 순조롭게 순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것이 지금 중국 상해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요즘 중국 주식 분위기 한번 좀 시황이나 멋있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 주식 많이 몰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중국 주식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많이 몰라도? 근데 전제 조건이 있지. 뭡니까? 아무나 사면 안 되지. 이제 그렇죠. 전문가 함께 해야 돼. 그죠. 예, 얘기 좀 더 네. 계속 풀어주세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처음 방송을 같이 이렇게 스타트를 할 때가 상해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좀 언저리였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우공이산. 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중국 그 용어가 하나가 우공이산.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네. 우공이산. 네. 네.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적으로 중국이 상승장으로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관점이 나타났고요. 그 사이에 벌써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3000, 오늘 5포인트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야, 역시 주식은 시기가 중요하구나라고 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중국 주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걸로 끝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또 지금 앞으로 중요할 수 있겠죠. 네. 뭐 제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2000포인트에서 예상했던 것은 기본은 1년은 간다라는 네. 게 우공이산의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네. 뭐 그것은 뭐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네. 검증이 되었던 저의 투자 기법이었던 것이고요. 그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신데 네. 제 곁에 계신 분들은 이미 뭐 11월 달, 12월 달에 다 투자를 하셨는데 최근에 오프라인에서 제가 한번 좀 많은 분들과 좀 만남이 있었어요. 내키면 산 거. 그 투자 설명회 말고 네, 네. 약간의 이제 스터디 정모 같은 모임을 오프라인에서 했어요. 그러세요? 예. 네, 네. 투자 설명회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임이 그런 설명이고 네. 그거 말고 조금 이제 같이 네.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서 중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중국 주식이 더 좋을 거라 예상해서 관심을 갖고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이 좀 되게 낯설고 또 리스크도 상당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아신 다음에 네. 투자를 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해외 주식 저도 뭐 저도 성격이 이제 해외 주식 저도 좋아하니까 되게 예. 많이 하고 아니 안 오시더라도 제가 한 일주일에 두 번은 제가 이재학 전문가의 코멘트를 드리거든요. 예.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되게 많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이재학 전문가 직접 여기서 영업하시고 진짜 도움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1,500분 정도 계시고요. 저희 방송을 요즘 부여들 한 2,000분 정도 요즘도 들으시거든요. 예.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에 들으시는데요. 그분들께 지금이라도 중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시원하게 그냥 진솔하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한다 네. 그러면 재테크의 수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굳이 우리나라 주식도 있는데 왜 중국 주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국 주식은 일단 수익을 낼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금이 이탈되는 시장이냐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것이 앞으로 많이 있는 시장이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중국은 외국인에게 개방했던 그 수준이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5%, 10%, 20% 이렇게 점차적인 개방을 할 나라기 때문에 지금 후광통에 10% 열려있나요? 아니에요. 후광통 했더라도 QFII까지 하더라도 5%가 되질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계속 중국의 방향성은 개방을 한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을. 네. 즉, 더 자금이 유입될 통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것은 이제 유동성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기업의 실적들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돈 못 벌면 꽝이죠. 네. 그러면 과연 중국이 GDP의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어떤 식으로 중국이 이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중국의 가장 큰 관건은 인프라 그런 업종들이 생산 과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네. 요번에 큰 화두로서 첫 번째가 M&A를 많은 기업들을 해주면서 생산과 공급에 대한 그런 조절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예로서 이제 뭐 남차, 북차의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내용이 있지만 철강 업종들도 그런 속 안에서 M&A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누구의 주도냐면은 정부의 주도로 이제 공산당 주도로. 네. 네. 정부의 주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무엇냐면은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했을 때가 있었죠. 네. 2009년부터 2011년 5월달까지 2년 5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차 화정이 나타났었고 뭐 그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조선의 강국이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조선의 강국이 되었을 때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10배 이상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아직 강국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강국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조추치거든요. 조추치가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까먹었네요. 조추치. 해외 진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국내 내수도 중국은 갖고 있지만 13억의 인구와 우리나라의 면적의 50배를 갖고 있는 그런 내수에서도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1대1로를 통해서 자국의 기업이 외국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중국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AI, IB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기업들이 실크로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과 수주를 더 많이 뽑아갈 수 있는 것이 2015년도 원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원년이다? 네. 예. 지금 막 시작이네. 그렇죠. 지금 AI, IB가 오늘까지 참가 신청 마감이고 올 연말부터 정식 출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참여를 하고 싶지 않았던 눈치를 봤던 그 수많은 나라들 미국의 눈치를 봤던 수많은 나라들도 결국엔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AI, IB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중국과 그 나라들과의 시너지 효과로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자국의 기업들을 잘 조우추치로 진출을 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크게 성공했었던 것은 과거에는 우리 내수의 4천만 인구의 내수지만 네. 중국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8배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네. 2년 만에. 네. 바로 해외에서의 성공이 중국의 먹거리다 이런 관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제로 보면 아직도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좋은데 그 거기 이제 네. 모임에 사적인 모임을 네. 가졌을 때 네. 스터디 모임 하실 때는 거기 뭐 하신 분도 계시면 모르신 분들은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말이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다도 있겠지만 네. 뭔가 겁나는 것도 있고 정보도 부족 그렇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중국이라는 특히 외국 해외 직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낯선 건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네. 혼자 배낭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좀 두려웠어요. 빨갱이 나라라? 아니요. 가면 봐. 어디 납치당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갖고 그렇지.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배낭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서 혼자는 못 가고 그때 중국말 좀 하셨어요? 아 거의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었고 하나도 못했어. 그래서 뭐 오프라인 뭐 모임 같은 데서 네. 중국 배낭여행 모임자를 찾게 돼. 맞아, 그런 거 있었죠. 모르는 그런. 분들하고 함께 따라서 네. 중국어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같이 갔었습니다. 네. 정말 낯설고 두려웠는데 막상 가보니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이 있어.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배낭여행 첫 중국 땅에 발을 딛고서 그 땅이 어디였어요? 상해였죠. 상해.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젊었을 때 중국에서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지만 처음이 정말 어렵거든요. 낯설고. 네. 근데 막상 한번 몸을 담아보면 네. 다른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같이 인솔 하셨던 분이 있다 그랬나요? 아까 그 인솔 하셨던 분이 저희가 한 4명이었거든요. 아, 약간 중말을 좀 하는 분. 네, 예, 그분은 예. 중국에 예전에 때 갔던 분이야? 네. 배낭여행을 좀 몇 번 여기서 제가 포인트 하나 드릴까요? 이게 또 외국에 이렇게 전 좀 많이 또 살아봤잖아요. 여기도 살아보죠. 여기도 네. 살아본 사람인데요. 항상 옆에 누군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 캐나다 네. 마찬가지, 호주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누가 도와주는지 아세요? 혹시 처음에 상해 그다음에 일하러 가셨잖아요. 상해. 예. 상해 갔을 때 집이나 이런 거 어레인지 해준 사람이 누가요? 저보다 좀 더 아시는 분이죠. 좀 더 아는 분인데요. 예. 여기서 핵심적이 들어갑니다. 제 화면 잘 잡으세요. 이성훈 대표는, 이성훈 대표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외국에 사시면서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항상 가면 처음에 이제 여행 가는 건 뭐 가이드들이 그렇죠. 어디 이주를 해서 살 수 있잖아요. 유학 가나 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가잖아요. 그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루 먼저 간 애가 왕초예요. 네. 하루 먼저 갔고, 이틀 먼저 갔고, 삶 뭐 먼저 조금 아는 놈이 다 가르쳐줘요. 문제는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보세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신 분 처음 예전에 고생해서,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20년 전에 정말 미국에 처음에 뭐 30년 전에 고생해서 가시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맞는 거를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서비스 해주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와서 안내해주고, 처음에 한국 사람 반갑다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이 세탁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세탁소를 할 확률이 큽니다. 서울이 땅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도 이 땅이 크잖아요. 서울에서 이래서 마포에 그 사람이 마포에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 집도 마포에 근처에 될 확률이 커요. 아 진짜 알아요. 제 말을 제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이민가나 유학간 사람 들어보면 저 2학년에 거짓말 안 하는 거 딱 알 겁니다. 근데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중국 주식할 때 여러 개가 있어요. 직접 사서 뭐 네이버로 모시거나 하신 방법도 있고 아, 뭐, 영문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영문 자료, 책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와있잖아요, 요즘이요. 네. 뭐 실적자는 책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 책 보고 사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건, 중요한 사람 만나야 돼요. 그게 제가 봤을 땐 키우면, 이재석 전문가 뿐이 없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지, 우리. 우리의 가족까지. 네, 정말 방금 말씀하신 거.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네, 정말로 제가 중국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정착을 좀 하려고 공부를 네. 하러 갔을 때, 네. 한, 저보다 좀 며칠 일찍 오신 분이, 네. 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넌 내 말을 안 믿어, 이승원 대표. 내 말은 증명이 되는 사람이야. 진짜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아, 제가 예전에 처음 유학 갔을 때 말이에요. 진짜 그 제 주위에 이제 K모 대학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K모 대학 해갖고 처음에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예전에는요. 미국 갔는데 은행 계좌를 만들어요. 근데 그 K모 대학 뭐 다 유명한 MB 나온 그 K모 네. 대학인데 거기는 다 똑같은 은행을 써. 근데 그 은행은 메이저 뱅크가 아니야.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오면 한 달이 걸려. 그렇지만 그 누군가 선배가 그 은행을 갔기 때문에 다 글로 가는 거야. 돈을, 한국에서 돈 받아도 돈을 못 받아 한 달 동안. 예전에 38년대 그랬다니까요. 예.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 선배, 주시아의 선배는 누구야? 도와주는 분이야. 이재혁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 네. 이성 대표도 마찬가지지. 맞죠. 방송을 2학년을 같이 해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잖아. 그쵸. 예를 들어 이상한 사람이 엮여 써봐.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를 만나냐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인연이 중요하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딱 나오잖아. 네네. 내 말을 인정하신 분이 계세요. 임시필명 5730님 감사합니다. 이민 가서 처음 만난 사람 직업이 자기 직업이 된다는 말이 있어. 맞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 하나가 굿모닝 친한 직군에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사실이에요.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있는데 이 친구가 캐나다에 제가 몇 2년 살다 왔잖아요. 또 쑥 가니까요. 그 친구는 저는 예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 말도 재밌게 하는 친구예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도 아주 오지 살아 이 친구가. 너 왜 거기 사냐 그랬더니 처음에 내린 데가 거기래요. 내려갔대요. 너 왜 지금 놀고 있냐는데 5년째 10년째 놀다 지금 한국에서 다시 일하고 있거든요. 네. 왜 노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자기 마주해준 애가 논대. 그래서 아직도 놀고 있어. 근데 또 아는 애는 청소해, 청소. 캐나다 청소가 돈이 돼요. 야간 빌딩 청소 이런 거거든. 너 왜 청소하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 친구가 청소했대. 자기 청소하는 거야. 그게 정확하다니까, 내 말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중국 계좌 어디 트냐? 터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혁 전문가 종목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 네. 이재혁 전문가 가야죠. 그게 핵심이야, 정말. 딴 거 다 필요 없어, 솔직히. 딴 거 필요 없죠. 네. 네, 그러세요. 요즘 어떤 주식 좀 보세요, 그래서? 사실, 뭐, 대부분 종목들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후광통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일단 우리가 1대1로 관련된 AI, IB 관련해서 네. 인프라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거의,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지금 또 부동산이 어제 네. 정책이 좀 완화 정책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네. 또 대출 완화 속에서 은행 관련 업종들이 이제 은행이 좀 들어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은행 관련 업종들이 추가로 더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강통 얘기 나오네. 성강통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성강통의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좀 왜요? 앞으로 핀테크라든지 네. 그런 업종들이 성강통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기술주라든지요. 왜 그 성강통 심천? 네, 심천 어디 있는 거예요? 심천은 이제 심천 쪽에 중국은 이제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거래소가 두 개가 있어요. 아, 제 말은 위치가 어디 쪽이냐? 광주 쪽에 있는 거죠. 왼쪽. 아래쪽이요? 네, 홍콩하고 멀지 않는. 아, 그래요? 네. 홍콩에서 멀지 않아. 예. 근데 거기는 그 왜 IT 그 핀테크 이런 게 발달돼 있어요? 거래소 안에 상해 쪽은 일단 은행이라든지 예. 그런 업종들이 금융 업종들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시가총액에서 심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스닥처럼 기술주들이 좀 많이 상당해 있어요. 그래요? 분위기가 좀 다른가? 네네. 상당해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좀 심천 쪽이 기술주들이 많이 상당돼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상당돼 있고 인터넷 IT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심천 쪽에 많이 상당돼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중추신 좀 교수님도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회원님들 있잖아요. 예, 회원님들이 가입하고 네. 그 막상 하게 되면 중추신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는데요. 예.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세요? 그냥 카페에서 보면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네, 진짜 그렇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저는 성향을 좀 장기 뭐 묻어두시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는 이제 뭐 1년이 어떤 분에게는 10년인 것 같고 네. 어떤 분은 1년이 하루 같으신 분들 계시고 해서 네네네. 약간 성향을 구분해서 좀 이렇게 포트를 좀 이렇게 마련을 좀 해드리는 케이스예요. 네네. 그래서 거의 매수 매도 그리고 뭐 제가 매수한 것이 만약에 예상과 틀렸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좀 관리를 해드리는 현실입니다. 막 그러세요. 어떻게 뭐라 그러죠? 그 대응 같은 거는 네. 그 거기 계신 분들도 네. 매매를 많이 하시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어떤 성향들이세요, 보통? 일단 사람들이 보통 분들은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단 중국 주식에 발을 들이시는 것은 뭐 기본 100주 정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네. 금액으로 단위가 100주? 네. 네. 몇십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한 기업을 일단 살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자신의 이제 투자 금액의 자산 배분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지시는 건데, 네. 전반적으로,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뭐 참 들어오시면은 네. 약간 분산 투자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SMS 문자로 이렇게 매수 매도를. 아, 그거 알려주시고? 네, SMS. 네. 다른 문자랑 똑같이. 예, 네, 네. 똑같이 이제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왜 방송에 사실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의외로? 네. 네. 중국 주식을 사실 전업 투자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국은 좀 많이 계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을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비해서 매우 적거든요. 아, 그렇겠죠. 예. 네. 전업은 보통 네. 한국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다수의, 제 회원님들의 한 80% 이상은 실시간 방송을 오지 못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방송에 지금도 방송 중인데 실시간. 방송에 오시는 분은 회원님 중에 약 십몇 프로의 회원님들만 방송에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문자로 이제 제가 발송해 드리는 문자를 참고하셔서 이제 매수 매도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아 그것도 모바일로 다 돼요? 중국 주식도? 지금 키움에서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5월 말 정도에 네네. 모바일로 이제 지금은 그럼 온라인으로만? 네네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이제 할 수 있고 체결은 다 바로 확인되고요? 네네 그렇죠. 수수료가 비싼가요? 해외 주식은? 예탁자산 그때 뭐 3천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최소 네. 그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키움증권의 키워드림에 이제 키워드림에서 네, 지금 SNS 문자라든지 네, 네. 종목 같은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재는 약 5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만. 아, 키워드림 기준이고? 네, 키워드림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해외 계좌를 만들려면? 해외 계좌를 만드시려면은 특별한 비용이 발생치 않습니다. 자산이 없으셔도 일단 계좌 개설을. 아, 계좌는 돼요? 네, 그렇죠. 계좌 개설을 만드신 다음에 네. 뭐 그때 이후에 이제 자산을 매수를 하실 만큼 많은 분들 환전에 또 돈 들어간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나중에 양도세 네. 세금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복잡하다. 그래갖고 세금 너무 비싸. 이런 또 얘기하시는 오해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1년 기준으로 매도 기준으로 수익금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하면은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 네. 약 22%의 양도소득세가 네. 있어요. 네. 그 사실 양도소득세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걷는 거거든요. 네. 중국에서 걷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건 좀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중국은 소득세가 없어요? 중국이 양도세가 없어요? 네. 지금 자본소득세 그 부분이 없어요. 아, 중국은요? 현재, 예. 네. 그래서 좀 아까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좀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연봉이 1억이면은 세금을 한 35%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그렇죠. 연봉이 1000만 원이면 세금이 한 9% 정도인가요? 그럴 거예요. 연봉이 1000만 원이면 세금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거의 안 낼 것 같은데. 내지 않아. 네. 아까운데 주민세만 내지 소득세는 거의 없을 걸? 대신에 국민연금도 내고 다 내요. 네. 국민연금 내야지 그 사람만 갖고 그건. 그것도 안 내려고 그래? 국민연금 내고 의료보험 내고 다 내. 이 사람 국민은 거부하네. 그거 뭐 어쨌든 중요한 얘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시잖아요. 네네. 네. 뭐 결산 기준으로 1억이 넘으시면은 뭐 35% 정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이제 적용이 안 돼 있고요. 네. 양도소득세만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수익을 많이 내야, 수익을 내야만 뭐 세금이 있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을 내면 일단 다인 것이죠. 버는 거에서 내는 거잖아요. 네. 버는 거에서 내는 거. 거래세나 거래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자세히 해주세요. 지금 키움 증권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HTS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0.3%입니다. 0.3%? 억당 네. 30만 원. 네, 0.3%. 억당 30만 원. 사고팔 때? 네, 그렇죠. 사고팔 때 30만 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거래세가 0.3%잖아요. 네. 중국은 인지세라고 해서 매도 기준으로 0.1%만 이제 있어요. 깔끔하네. 비슷하네. 뭐. 네. 그럼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이네. 네. 1억을 사고팔면 70만 원 들어가네. 네, 네. 맞죠? 네. 아, 그 0.3% 수수료는 키움 수수료, 그 중국의 수수료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 0.3, 억당 30만 원. 그 나중에 모바일 되면 더 싸질 수 있지만 그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얘기고.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환전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환전에 따른 수수료는 일단 환율이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송금한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 환전을 은행가 사잖아요. 네네. 그 여행 이제 송금한이 아니라 전신한 수수료로 그렇죠. 이 키움 HTS 상에서 환전하실 수가 있어요. 전신한. 뭐 제 말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예를 들어 예탁 자산을 여기 현금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지금 당장 제가 하기 위해서 후광통화에서 천만 원 중국 위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바꿔두고 그걸 나중에 환전 안 해도 그 안에서 계속 써도 되는 거네. 네. 그럼 나중에 환전은 정말 환전할 때만 발생하는 거죠. 꽁꺼리 발생하는 건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환전하실 때 그 날에 환율인데 환율 중에 전신한 환율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신하면 상당히 싸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시청자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양도세는 그 키움에서 다 서비스를 해주나요? 네. 아 그것도 해줘요?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은 작년 같은 경우에 키움 증권 관련 부서에서 국제연구부에서 네. 네. 네. 일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네. 그 신고를 작성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 220만 원 연간 250만 원 그런 것은 국내 말고 해외 주식 몽땅 다 합해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세에 주식, 해당되는 것들 전부 다 합해서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전 세계 어디 주식이나 이제 다 토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오늘 또 궁금한 거 많이 많아요. 또 이승원 대표 궁금한 거 뭐죠? 아니요 저는 다 해결됐어?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아니 그 오히려 위안화는 좀 강세가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뭐 그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라면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 뭐 주식을 안 해도 일단은 이재석 전문가한테 그 맡겨놓고서 기다려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외환 시장이신 외환 쪽에 아까 대해서 말했잖아요. 네. 처음 만난 사람이 죽겠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이상한 만 사람 만나면 X 내는 거야. X가 아니라 그냥 노르면 되는 거. 안 사더라도 일단은 미국 주식으로 바꿔놓고. 미국 아까 근데 아까 내가 지나가서 숙지 나갔는데 찾아보니까 알토라님인가 어느 분인가 이승원 대표한테 영향 받았네. 네. 아까 상해 갔을 때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해는 음식이 빨리 상해. 이승원 대표 같은. 아 이승원 솔로한 말씀하셨는데 이승원 대표 같은 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한 달 한번 이게 너무 서운해. 네네. 야 이 2주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내일 회의할 때 강력히 얘기해야 되겠어. 네. 이재석 전만 한 달에 두 번 나오잖아요. 방송 못 하겠다. 그죠?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아 근데 이게 이슈 돌직근데 아직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게 지금 사고라서 방송 사고. 네네. 아 이 양말이 너무 또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에, 말하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슬쩍 얘기하는데 내일 또 뭐가 행사가 있다네. 뭐야? 네 내일 공개 방송 있습니다. 이재석 전문가의 공개 방송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 하루 단 하루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단 하루? 예. 1년에 딱 하루?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뭐지? 네. 최소한 이 상반기는 없을 것 같은 느낌. 내가 보기에는 내일 아마 그 얼마나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는지 자랑을 엄청나게 해주실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네, 이미 여기서 언급된 종목들만 하더라도 뭐 네.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내일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SOC 투자, 인프라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뭐가 가갖고 고객분들이 이런 거 수익이 많이 났, 그걸 보여주시면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그걸 고객들이 원하시는 거야. 그죠? 근데 큰일 났네. 아, 내일, 오늘 지금 현재 1500분, 1600분 요즘 되는데요. 내일은 1000분밖에 안 오실 것 같아요. 마침 또 내일은 또 미리 좀 얘기 좀 해. 이성훈 대표가 내일 또 못 나온다면. 네네, 제가 못 나옵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개인적 사정으로 해서 내일 출연을 못 하기 때문에, 이석 전문가. 아, 내일은 또 딱 나오겠다. 내일은 이재석과 전지현의 맞짱 대결이네. 전지현대의 수요일은 전지현대의라서 워낙 많은 분이 한 보통 때보다 200분 많이 오시는데. 잠깐 왔다가? 또 이제 소문가 방금 가서 들어야죠. 아닌데. 왜냐면 11시 반에 시작하나요? 네. 중국이? 네네. 아, 11시. 내일 하여튼 둘 중에 한 명은 절단 난다. 네. 딱 드러난다, 드러나. 하여튼 내일 성원, 내일 좋은 일 있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은 또 10시부터 내일은 여기 안 오셔도 솔직히 됩니다. 내일은 이제 소문가 함께 중국의 분위기 한번 빠져보는 걸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바로 들어가죠. 네. 이성훈 대표. 무슨 얘기 해볼까? 이슈 돌직구 시간에서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네. 미국에서 네. 그 지금 그 유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유가? 네, 왜요? 이제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쪽에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얘기. 빠르면 오늘 밤에 나오죠. 예, 오늘 밤에 네. 이제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안이죠. 워낙 자기네가 시안이기 때문에 정한 시안. 그래서 오늘 이제 핵 협상에 대한 쪽에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클레이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원유 재고 증가에 대한 압박을 받을 거다.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리그 감소에 의한 영향은 네. 연말에나 가야지 이게 영향을 주지. 리그 감소가 뭐야? 리그 그 축구공 감소하는 거. 아, 그 감소에 대한 영향. 한국 왔으니까 갑자기 뜨기 딱 그거네. 네. 네. 연말에 나가야지 그게 영향을 주지.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 사이드 측에서 네. 영향을 줄 만한 이슈에 대한 쪽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온 오프 스위치 키는 것만큼 쉽다.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쉬운 것뿐만 아니라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원자재 개발하는 놈이 있어요. 진짜 미쳐갖고 네. 그쪽에 미쳐서 네. 중국 갔다가 우크라이나 갔다는 놈이 있는데 얘가 네. 그때 얘기할 때 네. 중국 그러니까 원유 개발을 하나 시추공을 뚫어서 하려면 10년이 걸린대요. 네. 10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뭐해서 시추공 빻고 그러니까 시추공 하나 뚫고 여기 뚫고 여기 뚫고 그러다 크루드한테 돈 갖다 바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게 다 자원 개발이니까 헛된 돈 쓰신 거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럼 그게 정확하게 얼마나 이제 묻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추공 빠서 대략 감안을 해서 정말 뚫었을 때 이게 제대로 계속 나오면 그게 대박이고 네. 아니면은 쪽박차고 이런 거래요. 근데 이게 10년이 걸린대 보통. 그렇겠죠. 네. 근데 10년이 뭐야? 지금 자원 개발은 30년 걸린다고 얘기하셨잖아, 높은 분들이. 예, 쉐일은, 쉐일은 한 달 걸린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되게 길었대요, 쉐일도. 몇 개월 이상 걸렸는데, 지금 한 달이면 다시 오고. 이게 기술 개발이고, 이제 예, 그 예. 분석, 나사 이런 거, 나사 그런 거 많이 도와준다. 예. 지질 분석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달이면 끝난대요, 쉐일은. 예. 거기다가, 온오프만큼 쉽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그, 빠르게 올라갈 만한 어떤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은 존재하기 어렵다. 아,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가 많이 합니다. 어디서 봤어 그 자료?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네. 아, 이성훈 대표는 정말 근거를 대잖아. 이성훈 대표는 존경스러워요. 네네. 정말 존경스러워. 왜냐하면 제가 어디 미국이나 외국 얘기 좀 보고 흘렁 들으면 일단 디스부터 하는데 네. 그건 나중에 눈으로 한국말로 된 자료를 보면 그게 설명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네. 더 확신을 갖게 얘기하는데 제가 막간이용에서 네. 이성훈 대표한테 또 한번 제가 종교의 말씀을 드리면 종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이승훈 대표가 작년 봄이었죠. 아, 1월달부터 네.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주식을요. 대통령께서 난데없이 통일 대박 얘기를 할 때 이 주식을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에이, 딱 그런데, 에이, 왜 이런 걸 얘기하냐. 맨날 내가 디스했어. 현대일리? 현대일리 웬일이지? 현대일리. 웬일이야, 이거. 그쵸. 이거 100%짜리 아니야? 100%짜리 아니죠. 아, 이거 웬일이야, 이거 왜 이래? 현대일리는 뭐 계속 가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고. 난 현대일리가 뭔데. 현대일리 이거 내려가고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네. 내가 디스를, 내가 약 올렸잖아. 네. 작년에 약 올렸는데, 하여튼 이성훈 대표 좋다고 그러고 제가 디스하면 주가는 올라가. 네네. 이거, 내, 현대일리. 아니, 장난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요. 네. 근데 왜 올라요, 요새 이게? 현대일리벨트는 실적 개선입니다. 실적에 대한 쪽이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건자재 쪽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적, 그게 아니라 무슨, 그리고 지금 아, 네. 엘리베이터 쪽에서, 네. 그게 아니라 지분모가 있는 것 같은데? 지분 뭐 하는 게 권리 뭐 항행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뉴스에 나왔어 제가. 모르겠지만 네. 그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자체가 네. 실적이 일단 좋아진다라는 거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다른 쪽 하나가 네. 그 엘리베이터 회사 하나가 철수했대요, 한국에서. 그러면서 이쪽이 또 지분 그 실적 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이슈. 그리고 네. 최근에,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지금 100%인가요? 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뭐요? 100%짜리 얘기하면 잡혀간다니까. 아, 30%네. 뭐? 현대상선. 현대상선. 현대상선은 자기가 얘기해도 소용없지. 우리 주동 전문가가 현대상선 얘기하셨잖아. 했나? 한일에, 뭐야, 한진해운이랑 현대상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한진해운은 얘기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한진해운이 지금 이제 턴했잖아요. 한진해운이 턴했잖아요. 그럼 이제 현대상선도 이제 턴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 이상해. 네. 제 친구가 저기 네. 얘기했잖아요. 해운사 그 높은 그 유명한 해운사 네, 다니는데, 걔는 여전히 재미없대. 재미없다고? 어, 걔는 어. 재미없대. 근데 유가가 좀. 걔가 많이... 재무 담당 임원이거든, 전문가였거든. 근데 재미없대. 근데 주가는 올라가? 그랬더니. 네네네. 네. 그래서 내가 한진은 그렇지 않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아이, 몰라. 뭐, 아이, 뭐, 재미없다. 자기 모르지요. 그 친구가 뻥을 많이 까는 친구인데,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네. 유가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민 노선에 대해서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하고 이제 그 공유해서 가겠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적자 노선을 이제 줄여버리겠다라는 얘기니까, 네. 일단은 뭐, 네. 그런 이슈들, 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해봅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는요, 나머지 특징 좀 몇 개 좀 더 하겠고요. 바로, 오늘의 초대 손님, 누구야? 오늘의 초대 손님, 누굽니까? 난 모르지. 네. 2부, 이 화요일 날. 수요일의 남자 누구, 화요일의 남자 누굽니까? 아, 이거 자기가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네. 2부에는 누구냐면요, 우리 저기 누구야? 아, 갑자기. 최종? 아, 주동 전문가. 주동 전문가. 네, 주동 전문가. 아까 네. 얘기했던, 그래서 한진해운이라든가 그런 거. 네. 계속 한번 보겠고요. 요즘 뭐 탄력전 주식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얘기 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